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늘 그렇듯이 오늘도 음악이 먼저 인사를 드렸어요. 에이미, 호주의 여성 감독 나디아 테스가 만든 가족 영화죠. 이 영화 속에서 아버지의 죽음 뒤에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버린 소녀가 음악을 통해서 세상과 교감하고 화해하는 그런 과정을 엿볼 수가 있는데, 영화에서 아버지 역을 맡은 닉 바커, 그리고 에미 역의 9살 소녀 알라냐가 함께 부르던 You and Me로 오늘 뮤직박스 5930 시작했습니다. 아빠와 딸의 행복한 이중창으로 시작한 오늘 FM 영화음악의 테마는요, 바로 듀엣입니다. The Art of Duo, 그러니까 둘이서 만들어내는 그런 예술을 음성으로, 노래로 한번 만나보세요. 자, 우선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환상적인 파트너들, 그들의 매혹적인 하모니를 들어볼 텐데요. 해리가 세르를 만났을 때, 여기에서 루이 암스트롱과 엘라 피처럴드의 그 정말 환상적인 그런 듀엣곡이 흘러나옵니다. Love is here to stay라는 곡인데, 영화의 첫 장면, 그러니까 1977년 시카고 대학의 풍경을 배경으로 해서 흐르던 곡이에요. 곡 제목처럼, 그리고 루이 암스트롱과 엘라 피처럴드의 그 환상적인 팀워크처럼 앞으로 펼쳐질 해리와 셀리의 운명적인 관계를 암시해주던 그런 곡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 곡에 이어서 들으실 곡은 스탠맘 중에서 골라봤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 모타운 레코드사 소속이었던 두 소우 뮤지션의 멋진 이중창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타미 테럴과 마빈 게이가 1967년에 발표한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이 곡인데, 영화 속에서요, 엄마 수잔 선앤든이 타미 테럴 흉내를 내고요, 또 아들 벤은 마빈 게이 흉내를 내죠. 거기에 딸 애나는 백업 싱어로서 서로 역할 분담을 하면서 춤추고 립싱크하고 그럴 때 흐르던 그 곡입니다.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이 곡에 이어서 들으실 곡은 애욕에서 골라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비디오 제목이 애욕이었지만 원제는 Je t'aime, moi non plus 이 곡 이 제목이고요. 또 이게 바로 오늘 들으실 곡 제목이기도 합니다. 한때 부부였던 최고의 커플 셀즈 갱스브루와 주인 버킨이 함께 불렀죠. 이 영화 애욕은요, 이 셀즈 갱스브루가 연출을 맡았고 또 아내인 제인 버킨이 주연을 했어요. 세 곡 이어서 들어볼까요? Keep me from getting to you, baby. 신음 소리가 묘하죠? 예, 세 곡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환상적인 파트너들의 매혹적인 하모니. 먼저 해리가 살레를 만났을 때 중에서 루이 암스트롱과 엘라 피처라드가 함께 부른 Love is here to stay. 그리고 스탠밤 중에서 마빈 게이와 타미 터렐의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이 곡은 김채연 씨, 김효선 씨가 예전에 신청하셨네요. 아, 그리고 애욕도 지금 방금 그 신음 소리요. 노영선 씨가 예전에 신청하셨는데, 셀주 갱스브루와 제인 버킨이 함께 부른 Je t'aime, moi non plus. 세 곡 들어봤습니다. 자,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뮤직박스 5930. 오늘의 테마는 듀엣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영화 속에서 연기와 노래를 동시에 해낸 아주 다재다능한 배우들을 만나볼 텐데 그들의 멋진 이중창들 지금부터 들을 수 있습니다. 먼저 딕 트레이시예요. 영화에서 워렌 비트는 감독, 주연은 물론이고요. 클럽 여가수인 브레스레스로 출연했던 마돈나와 함께 노래도 부릅니다. 그 곡이 바로 Now I'm Following You예요. 자, 이 곡 들으시고요. 이어서 베스트셀러 작가 바바라와 바람둥이 기자 캐처의 알콩달콩 사랑 이야기 Down with Love에서 바바라 역의 린 헤즈위거, 캐처 역의 이완 맥그리거가 영화 엔드크레딧에서 함께 춤추고 노래를 부르던 그 곡 들어보죠. Here's to Love. 자, 이어 들으실 곡은 그리스 중에서 골랐는데요. 호주 출신의 최고의 여가수 올리비아 뉴튼 존, 그리고 앨범도 발표했을 만큼 아주 빼어난 가창력을 가진 존 트라볼타가 호흡을 맞춘 뮤지컬 영화죠. 여기서 두 주인공인 데니와 샌디가 각각 서로의 친구들에게 여름방학 동안 경험했던 사랑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서 부르던 곡, 바로 Summer Night이에요. 자, 이 세 곡을 이어서 들어보죠. Be falling out of rhythm. Don't know what I'm doing with them, but I know I'm following you. Nothing as it is to me. On the floor with two left feet. Let's boogie boogie till our hearts skip a beat. But who's counting on encore? once again around the dance floor. Romance is in the picture too. Now I'm following you. Take it away. To the topic I take the most. Catch, let me dust off my loving cup. Hey, bartender, fill her up. Look how the neon starts to flicker. Love's like a shot, but works much quicker. And you're a man who can hold his liquor. Cheers, here's to love. You're the cherry. I've got a thirst that's legendary. And that's why I find your secretary. Cheers, here's to love. Life's a martini. And you're the shaker. And maybe I sure packed a bunch. You make Dean Martin look like a Quaker. But now it's only you for dinner. Breakfast and lunch. I hear the march that's calling for us. We'll walk down the aisle to an angel chorus. I'll be your rock if you'll be my Doris. Sweet heavens above. Why is the waiter smiling at us? He knows what we're thinking of. Oh, can it see? Doesn't catch you. Maybe this is. Cupid just launched a guided missile. Cheers, cheers to love. Your eyes are so intoxicating. Bottoms up, babe, let's get submitting. I bet it bears reiterating. Cheers, cheers to love. In your eyes. Here's looking at you, kid. Here, put hairs in your chest. Not that I would want that. Here's to love. Let a boy cute as can be. Some friends. Then we made our true love plan. Wonder what she's doing now. Summer dreams ripped at seams, but the 콜 키먼 주드러 르네 젠커 골드마우스 2004 아카데미 6개 부문 후보자 골든글러브 8개 부문 최다 후보자 골드마운틴 2월 20일 사랑만이 유일한 희망이 된다 15세 관람가 FM 영화음악 오늘 뮤직박스 5930은요 주제가 듀엣입니다. 이번에는 영화의 주제곡인 동시에 듀엣곡 그러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곡들을 한번 골라봤는데 먼저 끝없는 사랑 중에서 골랐어요. 브룩스즈와 마틴 휴이트가 10대들의 무모한 사랑을 연기했죠. 프랑코 제페넬레 감독이 연출을 맡은 1981년도 작품인데요. 여기서 특히 다이애나 로스와 라이오넬 리치가 호흡을 맞춘 같은 제목의 그 타이틀곡 끝없는 사랑 Endless Love가 당시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최윤기씨가 신청하신 곡이에요. 이어 들으실 노래는 Dirty Dancing 중에서 골랐는데 1987년에 개봉돼서 역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 댄스 영화, 춤 영화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죠. 패트릭 스웨이즈와 제니퍼 그레이의 아주 로맨틱한 사랑과 또 영화 전편을 채우는 역동적인 춤 그리고 복고적인 올드팝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작품이었습니다. 빌 메들리와 제니퍼 먼스가 불렀던 I've had the time of my life 우리는 그냥 the time of my life라고 잘 알고 있는 그 곡 이 곡은요 아카데미 주제가상 그래미상 빌보드 차트 넘버원을 석권하기도 했습니다. 청취자 김상민씨 주평씨 정연우씨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알라딘을 그 다음에 한번 들어볼 텐데요. 인어공주, 미녀와 야소로 이어진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야심작이죠. 이 애니메이션 알라딘 속에서 알라딘과 자스민 공주가 함께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전 세계 방방곡곡을 다닐 때, 그때, 날아다닐 때 흐르던 곡입니다. A Whole New World. 1992년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수상을 했죠. 자, 영화의 주제곡인 동시에 듀엣곡인 이 세 곡을 이어서 들어보죠. hearts that beat as one. Our lives have just begun. my life. No, I never felt this way before. Never felt yes, I swear, it's the truth, and I hope. 영화의 주제곡인 동시에 듀엣 곡들 세 곡 들어봤는데요. 끝없는 사랑 중에서 다이애나 로스와 라이오넬 리치의 Endless Love, 그리고 더티 댄싱 중에서 빌 메들리와 제니퍼 원스가 함께 부른 The Time of My Life, 그리고 알라딘에서는 피버 브라이슨과 레지나 벨의 A Whole New World 이렇게 들어봤어요. 뮤직박스 5930 영화 속의 듀엣 곡들, 이번에는요 남자와 남자가 함께 부르고 또 한 곡은 여자와 여자가 부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대의 악기가 서로 경쟁하듯이 들려주는 그런 멋진 하모니들을 골라봤는데, 토이스토리를 보면요 영화 음악을 담당한 작곡가 랜디 뉴만 그리고 가수 라일 러벳이 호흡을 맞춘 우정의 하모니를 들을 수가 있어요. 마치 영화 속에 그 카우보이 인형 우디랑 우주전사 버디의 행복한 합창과도 같습니다. 버디가 아니라 버지였던가요? 맞아요, 버지였어요. 자, 그리고 20대 왕자 중에서도 우리가 그 당대 최고의 가창력을 뽐내는 여가수 두 명을 만날 수가 있는데, 머라이어 캐리와 휘트니 휴스턴이 함께 부른 곡이 있죠. 바로 그 When You Believe 들어봅니다. 다음에는 서바이벌 게임에서 들어볼 텐데, 이 영화의 원제는 딜리버런스죠. 존 부어맨 감독의 1972년도 작품인데 존 보이트와 버트 레이놀즈의 연기가 아주 뛰어난 아주 섬뜩한 작품이죠. 이 영화에서 아주 인상적인 작품 장면 중에 하나가 통나무집에서 두 대의 벤조로 서로 겨루기 하던 장면인데, 그때 연주했던 곡이 사운드트랙에는 Dueling Benjos라는 제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벤조 연주자인 에릭 웨이스버그 그리고 스티브 맨델의 연주가 돋보이죠. 자, 세 곡, 두 곡의 노래 그리고 한 곡의 연주곡 들어보죠. You got a friend in me. When the road looks rough ahead and you're miles and miles from your nice warm bed, you just remember what your old pal said, for you've got a friend in me. Yeah, you've got a friend in me. Got a friend in me. You got a friend in me. If you got trouble, I got them too. There isn't anything I wouldn't do for you. We stick together, we can see it through, 'cause you got a friend in me. Yeah, you got a friend. Friendship will never die. You're gonna see it's our destiny. You got a friend in me. You got a friend in me. Yeah, you got a friend in me. Now we are not afraid, although we know there's much to fear. We were moving mountains long before we knew we could. 토이 스토리 중에서 랜디 뉴먼과 라인 러벳의 You've Got a Friend in Me 들으셨고요. 이집트 왕자, 이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중에서는 머라이어 캐리와 휘트니 휴스턴이 함께 부른 When You Believe. 아, 이 곡은 정은숙 씨가 예전에 신청하셨네요. 아주 오랜만에 들어봤어요. 그리고 서바이벌 게임 중에서 에릭 웨이스버그와 스티브 멘틀이 함께 연주한 듀얼링 벤저스. 자, 멋진 듀엣들이었죠? 오늘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뮤직박스 5930의 마지막 곡은 바로 오늘의 테마 듀엣입니다. 듀엣이라는 영화 중에서 골랐어요. 이 영화는요, 영화보다 사운드트랙으로 먼저 소개된 작품이고 또 우리나라에는 아직 개봉을 안 했어요. 2년 전에 세상을 떠난 기네스 펠트로의 아버지인 브루스 펠트로가 연출을 맡았고요. 딸 기네스 펠트로가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네스 펠트로가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 실력이 만만치 않아서 장안의 화제를 모았던 작품이죠. 기네스 펠트로가 몇주 전인 베이비 페이스와 호흡을 맞춘 Just My Imagination, Running Away With Me. 이 곡이 바로 오늘의 마지막 곡입니다. 자, 이 곡과 함께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윤, 음악작가 권혁, 네, 그리고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